제5차 4월 이범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태양절 경축공연이 15일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청년중앙회관, 철도성문화회관, 인민문화공전, 국립교회단 여술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행사 대표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공연들을 관람했습니다.